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세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 모임이 17일 평안북도 대천군 은흥협동 농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 부문 일꾼들, 대천군 안의 농업근로자들, 농근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 용도의 전기관, 주체의 용도 원칙과 용도 방법, 용도 예술을 당 사업과 당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시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용도적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신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